하나님 말씀, 욥기 3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너랴.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의 불평을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앞장에서 얘기했던 34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네가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도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이나 그렇게 하는 삶이나 너한테 돌아오는 이익, 너한테 생기는 것 아무것도 없다. 나한테 생기는 것 아무것도 없다. 네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5장에서는 그거를 한 두 가지로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반복하는 것 같이 보이죠. 3절에 보시면은 이르기를 네가 이제 말하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좀 바꿨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다시 여기서는 범죄한 사람이나 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건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 뭐 별 하나님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엘리후가 지금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게 1절부터 8절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말하는 태도는 결국은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뭔가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너 가만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인간이 의롭게 살려고 한들 또 인간이 범죄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그다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너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너 하나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고 살고 말씀 지키고 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막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고 너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너무나 초월적이셔서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막 하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막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엘리바스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5절에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은 곳에 계시고 너는 이 천한 곳에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6절에서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하시는 분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의 어저께 말씀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른 부분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보면 오늘 욥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1장과 2장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욥이 자랑스럽고 욥이 하는 일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돼서 마귀에게 자랑을 했어요. 너 욥을 마귀가 와서 시비를 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욥 봤어? 어떻게 생각해? 욥이 하나님은 마치 자식을 너무나 훌륭한 자식을 그 부모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바냐 3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기쁨, 자기 백성, 자기의 아들, 딸들을 향하신 기쁨을 견딜 수가 없어서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후는 세 친구보다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지혜도 역시 한계가 있는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네가 지금 하는 이야기 논지는 이제 엘리후가 욥한테 하는 이야기죠. 너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너는 얘기한다. 내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너는 얘기한다. 근데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라고 엘리후는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엘리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공식, 마치 신학을 수학처럼 생각을 하는 오류죠. 이렇게 맞추면은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정답이 딱딱딱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은 12절에 세 가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2절, 13절, 14절에 각각. 12절에는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으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욥, 너처럼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맨날 부르짖어 봐라.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 둘째, 헛된 부르짖음은 13절이에요.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이 헛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기도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너무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소리는 나오지만 소리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해요.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레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더랴. 결국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욥,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은 세 가지의 이유야. 첫째는 네가 교만하고 둘째는 네가 의미 없는 그런 헛된 공허한 비어있는 그런 기도를 네가 하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신뢰, 믿음이 없어. 믿음의 부족.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체로 틀린 말 아니죠. 교만으로 꽉 차있는 사람이 기도한다 한들 어찌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또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또 여기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맞아요. 맞지만 이 세 가지가 지금 욥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나요? 욥의 이야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많은 신학,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신학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배운 대로 말하고 있고 그는 아는 대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식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예외적으로 일하시고 예기치 않게 찾아오시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겠구나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인격을 그는 자신이 예측할 수 있고 자신이 관리할 수 있고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틀 속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신론이라고 하는 데이즘, 이것이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자연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과학자들과 사람들의 합리적인 세계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자연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마치 시계를 만들어 놓은 시계공이 태엽시계, 배터리 갈아주는 거 아닌 거, 태엽시계를 해놓고서는 그리고 돌아가게 해놓고 하나님은 떠나 계시는 것, 초월자로서 계시는 것, 간섭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근대 합리주의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면은 그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병을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았다 그러면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근대 합리주의 세계관은 전부 설명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설명 가능하다. 이게 바로 엘리후도 근대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런 생각 속에 여전히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상당 부분은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내가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성경을 배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나니아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불후의 명작이다. 애들이 보는 책이기는 하지만 어른이 봐도 저는 이 영어권의 사람들이 쓰는 책을 보면은 너무 난 이 루이스 얘기도 많이 하지만 세스 루이스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나니아 이 크로니클스 오브 나니아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인용을 해서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인가 그러고 수년 전에 이 책을 이제 애들 책인데 사서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놀라운 설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비버 씨가 그 아슬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죠. 그는 얽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지만 그는 거칠답니다. 길들여진 사자와는 다르지요. 하나님은 길들여진 사자가 아니십니다. 위험이 있지만 거친 면이 있어요. 그것은 무질서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질서이고 이 질서의 틀을 벗어난 것은 다 무질서다, 혼돈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가 그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세련되고 생각 딱 끼워 맞추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 속에 길들여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캄캄한 어둠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길들여 가시는 것이에요.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후가 한 이야기, 사실 엘리후가 한 얘기는 길어요. 32장부터 쭉 길게 나오는데 참 훌륭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엘리후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역시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정말 놀라운 통찰을 하나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건 10절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신보다 더하게 하시며 여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밤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어두워서 캄캄해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내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아무리 눈이 좋으면 뭐해요? 깜깜한데. 아무리 좋은 안경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써도 깜깜한데. 밤중에 내가 나의 능력과 실력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때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얼마나 아름다운 묘사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어두움과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당혹감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우리의 청각이 예민해져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못 듣다가 그 밤중에 무슨 소리가 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밤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놀랍게 듣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맞추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드디어 걷기 시작하는 것을 배우 걸음마를 영적인 걸음마를 배우는 그러면서 깜깜한데 노래 부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놀라운 묘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둠과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전율하는 체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해서 온 길도 아닌데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은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노래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참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지식, 우리 생각, 우리 이해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서든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내 설명 속에 하나님이 딱 맞아떨어져야 기분이 좋아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수준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늘 예기치 않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밤중에 우리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으신 자유로우심, 그 하나님을 깜깜한 밤중에 만나게 되는 전율, 하나님 그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도록 어두움이 찾아오고, 피할 수 없도록 혼돈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